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쓸데없이 사서 고생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작은 실수를 보며 고생케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웨어하우스에 쇼핑하러 갔는데 좋아하는 가수의 자서전이 신간 코너에 떡하고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여러 차례 망설이다 계산대에 올려놓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입시생도 아니고 더더욱 20, 30대도 아닌데 영어로 된 두꺼운 책을 뭐 공부한다 치고 샀는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에 들어와 귀가 후 골든팝스 틀어놓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냥 침대에 쓰러지는데 언제 읽을지 참 고민입니다. 요즘 제가 대학 수험생처럼 눈꺼풀을 치켜세우고 읽다 보니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밀린 업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도 말입니다. 추억의 골든팝스 에라사 프랭클린과 함께 문을 열어봅니다. 첫 곡은 리스펙트입니다. 뉴질랜드 영주권 승인 건수가 5만 건이 넘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죠. 요리사나 식당 매니저, 제빵 기술자, 그리고 목수 등 기술 이민 점수가 14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영어 점수를 6.5 이상을 의무적으로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민 문호를 강화하고 아시아계 이민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교민사회가 더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영주권을 준비 중인 많은 분들에게 허탈감을 넘어 또 한 번의 진로 변경을 해야 하는가 그런 또 두려움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은 잠시 폭풍을 피해 틈새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처럼 말입니다. 바비 맥플레인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Tis a little song I wrote.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In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place to lay your head. Somebody came and took your bed. Don't worry, be happy. The landlord say your rent is late. He may have to litigate. Don't worry, be happy. Look at me, I'm happy. Don't worry, be happy. I give you my phone number. When you worry, call me. I make you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cash, ain't got no style, ain't got no gal to make you smile. But don't worry, be happy. 'Cause when you worry, your face will frown, and that will bring everybody down. So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don't worry, don't do it. Be happy.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Don't worry, be happy. 바비 맥페린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과 인종주의로 공화당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부의 포퓰리즘, 그리고 뉴질랜드의 트럼프라 불리우는 윈스턴 피터스 같은 그런 국수주의자들의 준동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항상 이미 문호를 마치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조비입니다. Always입니다. Some feelings that this old dog kicked up. It's been raining since you left me.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You see, I've always been a fighter, but without you, I give up. Now I can't sing a love song like the way it's meant to be. Well, I guess I'm not that good anymore. Baby, that's just me. Yeah, I will love you, baby. Oh, 계속해서 라이더스의 연희입니다. 70년대가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내 꿈 아니었었길 추운 줄도 모르고 만들어주신 연을 달래고 있다. 꼬리를 흔들며 하늘을 나르는 예쁜 꼬마 연을 나의 마음 속에 조용히 내려앉아 세상을 수십 차례 준다.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영국 한번 못 가봤는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영국 한번 가서 이 거리에서 커피 한잔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바로 게리 레퍼리의 명반 아크에 수록된 베이커 스트리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들으실 노래인데요. 그러면서 비틀즈 고향 리퍼풀과 에빌로드, 에가사 크리스티 여사의 소설에 자주 나오는 패닝턴역, 셜록 홈즈가 소설 속에서 살았다는 바로 이 거리, 베이커 스트리트, 이 모든 것을 계획에 세워서 1, 2년 안에 성지순례한다는 각오로 실행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보니 마음은 벌써 베이커 스트리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베이커 스트리트, 게리 레퍼리의 음성입니다. You were wrong when you thought it held everything. 게리 레퍼리의 명곡 베이커 스트리트 감상하셨습니다. 원래 이 곡은 그가 70년대 중반 활동했던 스틸러 휠이라는 그런 그룹에 그가 소속돼 있었는데 그 그룹에서 탈퇴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당시 계약에 의해서 이 탈퇴를 하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놓이게 됐죠. 이런 이유로 해서 그가 친구 집을 자주 방문하고 얘기하고 술도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 집이 바로 베이커 스트리트에 살고 있어서 그가 매번 이 그 집에 갈 때마다 열차를 타고 거기에 가곤 했다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 하면은 색소폰 연주가 특히 인상적인데 사실 이 곡을 녹음하려고 할 때 녹음하기로 한 연주자가 늦게 오는 바람에 동료 뮤지션이 그 뮤지션을 기다리다가 즉흥적으로 시도한 걸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로또도 이런 로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까지 한국에서 특히 사랑받았던 브라더스 4의 음성으로 그린필드 이어지겠습니다. Kissed by the sun. Once there wer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Once there were blue skies with white clouds high above. Once they were part of an everlasting love. We were the lovers who strolled through green fields. Green fields are gone now, parched by the sun. Gone from th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Gone with the cold wind that swept into my heart. Gone with the lovers who let their dreams depart. Where are the green fields that we used to roam? I'll never know what made you run away. How can I keep searching when dark clouds hide the day? Ooh. I only know there's nothing here for me. Nothing in this wide world left for me to see. But I'll keep on waiting till you return. I'll keep on waiting until the day you learn. You can't be happy while your heart's on the roam. You can't be happy until you bring it home. Home to the green fields and me once again. 80년대 에어 서프라이는 맑고 청조한 보컬로 아름다운 노래를 전달해주는 정말 공기 같은 그런 그룹이었죠. 한국에서 그들의 최대 히트곡을 지금까지 저는 Lost in Love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같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은 곡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지금 나오는 이 노래라고 하네요. 당신이 없어 이제 모든 사랑이 소진해 버렸다는 칠칠남의 하소연 같은 뭐 그런 가사인데요. 사랑해주지 않으면 I'll be gone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바람둥이일 경우엔 도대체 몇 개의 목숨을 가져야 되는지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나마 영원하 다행입니다. 노래 계속 이어집니다. All out of love입니다. Away from these long lonely nights. I'm reaching for you. Are you feeling it too? Does the feeling seem oh so right? And what would you say if I called on you now and said that I can't hold on? There's no easy way, it gets harder each day. What do you think of? 에어서프라이의 All Out of Love였습니다. 80년대의 사랑 타령을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아름다운 편으로 곡은 시작하지만 노래가 끝날 때는 좀 호우맹랑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끝나고 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그때까지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골든팝스를 통해 여러분은 감미로운 음악 이프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래드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소프트록 그룹 브래드의 이프였습니다. 이번 곡은 우리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오랜만에 가수 이름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전영씨입니다. 검은 풀대 안경에 머스마 같은 복장이 떠오르는 전영 씨의 노래였습니다. 추억의 골든팝스 첫 번째 방송인가요? 그 당시 영화음악 코너에서 스팅의 피아노 연주곡을 들려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곡이 70년대 초반에 대중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70년대 중후반에 연주곡 두 곡이 또다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리차드 크레이드맨의 아델레인을 위한 발라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79년도 프랑스 영화 로라 여름날의 그림자의 동명 주제가로도 알려지게 되는 일명 슬픈 로라이죠. 기억나시죠? 오늘은 패트릭 주베의 피아노 연주로 슬픈 로라 감상하시면서 분위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커머더스라는 그룹 기억나시죠? Still, Three Times Already, Easy, 뭐 Sweet Love 뭐 이런 주옥 같은 발라드를 히트시킨 그런 그룹인데요. 우리가 커머더스 하면 보통 이 라이오넬 리치의 원맨 밴드처럼 인식하잖아요. 워낙 라이오넬 리치의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70년대 후반 그들을 소개할 때 늘 따라다니던 멘트가 기억납니다. 고교 시절 그부들로 결성된 그룹, 그 멤버가 그대로 대학에 진학하고 도중에 음악 세계로 뛰어든 6인조 소울 그룹입니다. 뭐 이런 멘트가 기억이 나는데요. 뭐 이렇게 수식어가 붙은 그룹이었는데 당시 소울은 사실 듣는 것과 춤추는 것, 요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하곤 했잖아요. 코모도스는 전형적인 듣는 그룹이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춤추는 스타일로 변형이 가능한 유일한 그룹이었다라는 점, 그 점도 기억이 나곤 합니다. 오늘은 이 라이언 리치가 그룹을 떠나기 전에 히트를 한 노래 한 곡, 그리고 이 라이언 리치가 그룹을 떠난 후에 그들이 이를 악물고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시킨 곡 두 한 곡, 요 두 곡을 연달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모도스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마빈 게이와 마이클 잭슨의 헌정 앨범을 만들어 또 역시 히트시킨 그런 그룹 로 기억도 되곤 합니다. 자, 노래 두 곡 연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세이론과 나이트 시프트입니다. 세이론 down the line by half a mile or so and I don't really wanna know where you go. Maybe once or twice, you see. Time after time, I try to hold on to what we got, but now you're going. And I don't mind about the things you're gonna say, Lord. I gave all my money and my time. I know it's a shame, but I'm giving you back your name. Yeah. sail on down the line. Ain't it funny how the time can go on? Men say they told me so, but it doesn't matter. It was plain to see that a small town boy like me just wasn't your cup of tea. I was wishful thinking. I gave you my heart and I tried to make you happy, and you gave me nothing in return. You know it ain't so hard to say, but would you please just go away? I've thrown away the blues. Singing round, ooh, I bet you will cry. Gonna be a long night. 디스코가 세상 천지를 뒤흔들었던 80년대 중반까지도 흑인 밴드의 음악이 댄스곡이 아닌 발라드일 경우에는 묘한 매력이 있죠. 오늘 그런 흑인 밴드 노래 중에서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그룹은 쿨앤더갱인데요. 대표곡으로는 우린 보통 셀레브레이션을 들곤 하는데 저는 아주 좋아하는 발라드 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조안나입니다. 이번 곡은 1970년 중반, 제가 알기로는 1974년으로 알고 있는데 길버트 오설리반의 얼론 어게인이라는 노래 들으실 순서인데요. 사실 이 곡이 영국 차트를 점령하면서 미국 시장까지 이제 진출을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70년대 팝계에 그가 등장했을 때 원래 그가 아일리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소개하는 잡지를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소개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주니어 유니폼을 입고 피아노 건반을 치는 가수, 뭐 이런 식으로 그를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그 하면은 학생복이 생각이 나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오늘 소개하는 그런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가 노래 부르는 장면을 봤는데, 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주니어 유니폼 복장이 아니고 꼭 공무원 복장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복장을 하고 지내시는지 한번 검색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참 길어졌네요. 길버트 오설리반입니다. Alone Again. I promised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n. And climbing to the top, I'll throw myself off in an effort to make clear to whoever what it's like when you're shattered, left standing in the lurch at a church where people saying, "My God, that's tough." She stood him up. No point in us remaining. We may as well go. I did on my own, alone again, naturally. To think that only yesterday I was cheerful, bright and gay, looking forward to what wouldn't do, the role I was about to play. But as if to knock me down, reality came around, and without so much as a mere touch, put me into little leaving me to doubt. Talk about God in his mercy. If he really does exist, why did he deserve me? In my hour of need, I truly am indeed alone again, naturally. It seems to me that there are more parts broken in the world. So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국내외로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짜증도 나고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 나 자신부터 계획했던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세상도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날은 집에 가서 소주나 한잔하고 세상살이 다 잊고 푹 잠이나 자고 싶습니다. 술도 못 먹지만 말입니다. 그린필드에 위치한 엘스카페 협찬으로 보내드린 초계 골든팝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h,